김일성 김정일 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9기 제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조선직업 총동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4일 평양에서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직청중앙위원회, 농군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중앙과 지방의 청년동맹, 직맹, 농군맹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회의들에서는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주최 106, 2017년 새해에 점하여 하신 신년사에 제시된 전체적 과업을 결사 관철할 때 대해서 토의했습니다.